대중조선인 정연합회가 2일 박근혜 역적 패당의 국정 농락 범죄를 단죄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대중조선인 정연합회와 전체 대중조선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직시키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